안녕하세요. 디아캐스트 MC 엔조이입니다. 오늘은 김예술 씨 그리고 운호인 씨 또 스페셜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 지난번 녹음 때 운호인 씨가 안 계셨었거든요. 예, 뭐 없었습니다. 뭐 바쁜 일 있으셨어요? 아유, 바쁜 일 있죠. 있었죠. 있었는데 네. 다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아, 네, 반갑습니다. 김예술 씨는 별일 없으셨어요? 네, 제가 저번 주에 활약이 좀 약해서 이번 주도 조금 더 노력을 해보는 걸로 분발하시는 건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오늘 게스트로는 최윤경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최윤경입니다. 그림 그리는 최윤경 씨인가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림 그리는 최윤경입니다. 소개 좋다. 운호인 씨는 뭐 하는 운호인 씨인가요? BGM입니다. 내 캐릭터를 찾은 것 같아. 그냥 나는 옆에서 시부시부 하는 사람. 그러면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최윤경 씨는 지금 베를린에서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베를린에서 거주한 지 한 10개월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에서 오셔서 계속 베를린에서만 생활을 하고 계신 건지요? 네. 베를린을 떠난 적이 하루 이틀 빼면 늘 베를린. 네. 그렇군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루 이틀? 아, 하루 이틀 사실은 더 되네요. 어디 갔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이랑 프라하 정도 갔었는데 신기하게 베를린 되게 오고 싶었어요. 약간 여기서 좀 지냈다고 내 집 오는 것 같고 웃기더라고요. 서울 집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여기, 베를린 집이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나서 그렇군요. 독일어 들리면 반갑고 거기서 못하는 독일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독일어를 하고 있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뭐 하고 지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놀러 왔다가 놀아야지. 입시를 하게 됐다가. 입시도 해야지. 어떻게 결과는? 어이없게 붙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어디 미래죠, 당연히. 네, 그림 그리고 싶어서 와서. 붙었다고요? 네. 입시를 지원했다고요? 그러니까 놀러 왔다가. 놀러 왔다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네. 여기에 대학 교수님들이랑 보여주고 싶고 얘기해보고 싶다는 정도까지였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학과는요? 저는 프라이콘스트. 그런데 어디 드레스? 그러나 어학을 못해서 1년에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러면 실기까지 다 보신 거네요? 예. 인터뷰에서 두 마디밖에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야. 대사라면 돼요. 대사라. 축하드립니다. 네, 멋지네요. 들어가기 힘든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역사와 전통이 있죠. 괜찮아요. 학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건물 드레스덴 분위기가 학교 진짜 으리으리하고 약간 궁전같이 돼있고 사실 원소네라 갔을 때 학교 보고 많이 놀래고 거기서 정말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창문 밖으로 봤어요. 와, 죽인다 이랬는데 이제 곧 저 중에라도 하나다 내도 이제 그릴 수 있겠다 해서 감개무량하죠. 고향이 뭔가 지금 서울입니다. 근데 뭔가 아니야, 티 났어. 아, 그래요. 티 났어요. 네, 최윤경 씨 이제 좀 그래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네. 그 전에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뭐 일을 하다 오셨나요? 한국에서는? 베를린 오기 전까지는 한 달 전까지도 계속 회사를 다녔고 네이버에서 7년, 그 전 경력까지 다 하면 13년 동안 안 쉬고 계속 일했어요. 일러스트? 그림 관련, 아, 일러스트. 거의 컴퓨터 작업 많이 했죠. 그래픽 일러스트 디자이너로 한결같이 13년을. 우와. 그럼 네이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 하시면은 보통 어떤 작업들? 저는 우선 소속은 브랜드 디자인실이었고요. 작업은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이버 옆에 로고 기념일 특별한 날에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작업도 그거 하고 하신 거예요? 네, 이건 혼자 다 한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는 작업부터 사진 외에 모든 그래픽, 그림적인 요소는 다 저희 팀에서 했죠. 그러면 한 달? 일하시다가 한 달 만에 베를린에 오신 건데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딱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늘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 하고 있지. 때를 만나서 온 것 같아요. 때. 참 오래 걸렸네요. 때. 그 때가 뭘까요? 이게 생각한다고 마음먹는다고 환경적인 것까지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 지금이 어떻게 딱 됐어요. 네. 근데 그냥... 그 전에 네. 뭔가 물밑 작업을 많이 했죠.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우선은 저는 20살 이후로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를 나가게 돼도 모든 경비는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데나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이제 가면 한 곳을 제대로 골라서 가야지 했고 근데 이제 네이버가 되게 감사했던 게 2년에 한 번, 그 이후로는 3년에 한 번씩 자유롭게 리프레시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 다니는 동안 한 3번 동안 네. 거의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해외를 갔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때 이제 나랑 맞는 도시가 어딘가 네. 그때 많이 다녀봤죠. 그럼 그때 베를린도 오셨었어요? 2013년에 스위스에서 4일, 베를린에서 2주, 터키에서 3일 있었던 것 같아요. 베를린은 오래 계셨네요. 네. 그때 베를린에서 살아봄직하겠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어요.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당시 오셨을 때? 전 사실 독일 비행기 내릴 때부터 그냥 몸이 편하더라고요. 마음도 편하고.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그리고 물가도 워낙 저렴하고 그거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 남자분이 참 잘생겼던 그게 지금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중요하지. 매우 끌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매우 끌립니다.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질문하려 했는데 안 해도 되겠다. 사실은 그래서 2013년이 제가 이 나이가 나오네 딱 워킹 마지막 딱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사실 그때 다 접고 오려다가 이제 그때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을 더 하게 됐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오시면서 뭐 물론 뭐 그냥 쉬고 놀려고 지내고 그러려고 오셨지만 아무튼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다시 그냥 미술 순수 미술로 돌아가신 거라고 이렇게 길을 바꾸신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하려는 게 그림 그리는 거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는 사실 배우는 건 잘 모르겠고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뭔가 큰 화폭에 마음껏 그려보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한 분야를 했는데 내 그림이라는 게 없다는 게 늘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입금돼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요했지.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게 뭐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래픽 디자이너나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도 그림을 아무튼 그리다가 뭐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뭐 최윤경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그런 그림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뭐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우선 처음 그림을 그리게 된 건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저희 큰언니가 6살 차이가 나는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제 언니 방에 책상에 이제 언니가 그려놓은 그림을 어렸을 때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잘 그린... 제법인데? 언니한테 이런 면이? 제법인데? 잘 그리기도 했는데 그냥 하얀 종이에 무언가 그려져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래요? 어떤 거 있어서 뭐를 그렸을까요? 언니가 어떤 그림인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거 조금 뭔가 많이 추가된 거겠지만 기억이 많이 왜곡될 수 있지만 언니 큰 언니가 좀 귀하게 자라서 언니 방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날은 오픈돼 있고 언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 책상에 무언가 놓여 있어서 몰래 다가갔는데 또 햇살이 끝내줘서 그림이 그래서 그림이 제법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햇살 조명 때문에 그때 나도 무언가 이런 거를 창조 뭔가 그리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려진 그림은 어떤 묘사였어요? 그냥 드로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필이랑 종이를 늘 들고 다녔어요. 늘. 정말 어딜 가다. 뭐 친척 집에 갈 때도 들고 다니고 그때부터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계속 그림 항상 그리시고 또 그리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만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만화 그걸 만들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진짜 만화 많이 그리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쵸, 그쵸. 이렇게 스토리까지 아주 조그만 책 같은 것도 막 만들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판매도 하기도 했고 뭐지? 뭐를 어떤 스토리를 저는 판타지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걸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당시에 그러면 좋아하던 만화가 같은 거 있으셨을 텐데 장르를 가리지 않았어요. 이제 순정 만화도 좋아했고 원수연 씨 네 알죠. 뭐야 원수연 씨가? 프라우스 드라마로도 그게 뭐 일본 건가요? 한국 원수연 그 한국 분 김예수 씨 순정 만화의 데모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전 남자 만화도 좋아했어요. 아 순 넘어가시네요. 죄송합니다. 민망해서. 일본 만화도 상당히 인기 많았죠 저희 때. 그 당시에 어떤 거 보셨었어요? 저는 바사라. 바사라는 제가 모르겠네요. 전 사실 슬램덩크도 굉장히 좋아했고. 바사라 많이 들어봤다. 약간 판타지였어요. 전 슬램덩크 너무 푹 빠져가지고 농구부에도 들어갔었어요. 오 정말요? 여자라고 안 받아주고. 저는 막 바람의 나라 이런 거 보고 그랬어요. 당연히 네. 당연히. 좋네요 갑자기 기분이. 아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하고 그런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이 베를린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가고 싶기도 했고 모든 예술가들이 다 모인다는 그런 루머? 근거 없는 소문? 네. 어디 계신가요? 사실이긴 한데 어디 있나요? 조금 과장이 된 면이 솔직히 있죠. 과장? 아닐 수도 있고 많긴 하죠. 많이 모이는데 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저는 되게 섹시한 도시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요? 뭐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누가 그런 칼럼을 썼던 것 그래요? 같은데 저도 칼럼을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쓴 건가? 한국에서? 교수님이 여기 어디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베를린 오셨다가 이제 베를린에 대해서 그런 글을 쓰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섹시함을 느낀 이유 그 섹시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뉴욕의 유럽의 뉴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럽의 뉴욕. 유럽이 환상적이기도 하고 막연한 환상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럼 자칫 너무 느리고 지루할 수 있는데 베를린에서는 뉴욕의 그런 유럽치고는 좀 모든 게 빨리 그쵸. 돌아가는 편이고 젊고 뭐 그런 면 그런 면이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상 있는데 실제로 느끼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베를린이 젊고 매력적이고 우선 생활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도심인데 어딜 가나 공원이 있고 그렇죠.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누릴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멀리 차를 타고 나가야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연을 그렇죠. 바로 곁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거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이거 감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새가 엄청 새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그런 게 처음에는 참 적응이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이런 자연이 가까운 환경이 아니니까요. 근데 뭐 또 그런 것도 뭐 매력일 수 있겠죠. 근데 디자인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일상의 경험들이 다 나오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감을 어디서 받고 그런? 저는 지금 사는 집이 창문이 3분의 2가 다 창문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해가 뜨고 질 때 시간별로 색깔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봐도 너무 환상인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새벽에 그거 보고 깨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담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뭔가 무엇인지 알겠죠? 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좀 전 모르겠는데 리액션이 아주 아 너무 획일적이시죠. 아, 네. 아, 제가 되게 일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지만 게스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호응을 드리고 아, 저희 집이 진짜 좀 정말 복이었던 것 같아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디 사세요? 저는 정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서쪽 아주 저기 지멘스담 하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저 끝에 있는 거. 저 처음 왔을 때 살았던 곳. 아, 어디쯤인가요? 지멘스담이 지멘스담은 지하철. 여기 동서남북으로 하면 그 아니 루페르나이드 그 태계공항에서 그 한 세정거장 정도 무지 더 북쪽으로요? 아니면 아니, 라타우스 슈판다우 서쪽으로. 아 그렇구나. 거기 가면 지하철역이 다 오렌지색이에요. 왜요? 무서워요. 약간 징그러울 정도로 다 오렌지색이고 어쨌든 네. 거기 공원 괜찮은 거 큰 거 아니었어요? 공원 굉장하더라고요. 하이덴베르크인가 거기 하고 그 맞아요. 지하철역 두 개 정도 거기인데 저희도 작년에 여름에 그 호수에 한번 발 담그러 갔었거든요. 아 수영도 많이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 뭐 그냥 벗고 들어가면 되니까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베를린에 와서 10개월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좀 삶의 변화나 뭐 아니면 나 자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우선은 매일 가야 될 직장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으신 그렇겠다 진짜. 맨날 아침에 출퇴근하던 직장 몰랐는데 늘 긴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눈 뜨고 내가 오롯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다 쓸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작은 행복일 수 있지만 그러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다 쓴다. 근데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막막하기도 했어요. 내가 갈 데가 없다는 것도 사실은 오기 전에 약간 무서웠어요. 약간 갈 데도 없고 소속 돼 있었는데 그 소속이 없이 맞아요. 지금 혼자 나와서 서 있으니까 맞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베를린에 와서 첫 주 아니면 그 한 달 동안에 딱 눈 떠서 뭐 새로운 집에서 이렇게 눈 뜨고 아침에 이렇게 오늘 뭐 하지? 막 그런 당시가 막 생각이 나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진짜 매일매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2만 보? 3만 보? 2만 보, 3만 보. 어느 정도? 방금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2만 보, 3만 보가 엄청난 거 같아요. 아, 3만 보 좀 오버고 2만 보 정도는 감이 잘 안 오는데? 2만 보면 몇 시간? 뭐 몇 킬로?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는 워낙 늘 5시, 6시면 눈이 떠지거든요. 와, 지금도요? 네, 늘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을 좀 일찍 시작한 근데 늘 나가서 커피 먹고 저는 진짜 그냥 골목골목을 다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드는 곳 골목골목 걷다 보면 좀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으셨어요? 생각보다 안전한 곳이네요. 안전한 지멘스담은 동시를 지멘스담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게 제 거야. 시비가 오더라도 그 할머니 하라고 근데 처음에는 괜히 무서워서 해 떨어지기 전에는 항상 집에 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닌데. 네. 저도 처음에 독일 맨 처음 왔을 때는 밤에는 워낙 가로등이 없고 흐리고 맞아. 그래서 잘 못 다니겠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았을 때. 특히 겨울에는. 4시, 3시 되면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니까. 뭐가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뭐 일찍 일어나셨다고 하니까. 가능하네요. 가능하네요. 독일. 그러면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좀 나만 내가 발견한? 스스로 발견한 그런 약간 보물 같은 곳? 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자부심이시요. 재산이 재산. 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제 구글 별지도. 카메라에 담으셨어요? 아니면 나만 내 머릿속으로만? 우선은 처음엔 별지도를 찍었어요. 별지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걷다가 이제 멈춰 쓰고 공간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면 GPS. 그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지도를 찍거나 그 가게를 이제 이름을 찍으면 평점 같은 것들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들어가죠. 그럼 그게 별이 몇 개 정도? 셀 수가 없네요. 천 개 뭐? 베를린 다 노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 정도면 고급 정보네요. 그러면 진짜. 그 중에 한 1위, 2위는 나 혼자 가고 싶은 곳이고 한 3위 정도. 그래도 좀 공유할 만하다. 공유할 만하다. 내가 공유해 주겠다. 이 정도는. 저는 동네마다 이제는 루트를 이제 자연스럽게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랑 오늘 같이 하는 사람의 취향이나 오늘의 날씨, 기분 거기에 맞춰서 가요. 그러면 얘 그 취향. 이 친구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건 어떨까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데 멋있는 남자인 친구와 이성 친구와 맥주를 한잔 하고 싶은 곳. 아 맥주요? 아 저는 밑에 가겠습니다. 밑에. 어느 곳에 가실 건가요?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시지요. 딱히 어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 남자라면서요. 저는 멋있는 남자랑 가면 어디 가도 맥주를 괜찮다. 사고 그냥 공원으로 가도 좋고. 공항이요? 공항이요? 한국 가려고요? 아니요 공원. 데리고 가시겠다. 공원. 아니 오늘 지금 서버 MC 두 분이 귀가 아 지금 귀가 먹먹하네요. 날씨 탓인지. 근데 햇살이 좋으니까 네. 어디 들어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그렇죠. 근데 여기 베를린 너무 좋은 게 그냥 걸어도 좋은 것 같아요. 맥주 마시면서 걸어도 좋고 어딜 가나 공원은 하나씩 있으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병 들고 돌아다니면 욕먹잖아. 못 타야죠. 저 처음 해봤어요 여기서. 여기는 지하철에서도 먹고 수업에서도 먹더라고요. 지난주에 수업 들어갔는데 수업 중에요? 예, 강의하고 있는데 대강의였는데 한병철 그 우데카에 있는 한병철 선생님 강의 듣는데 이렇게 되게 한가운데 앉은 친구 한 서너 명이서 쭈루루 맥주를 들고 맛있겠어요. 심지어 짠도 하고 교수님은 뭐라고 안 하시나요? 뭐라고 말을 막 거셨는데 이제 저도 아직 독일어를 잘 못해서 다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뭐 아마 그 네. 교수님이라면 내 것도 있냐 물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다들 그냥 하하하 서로 웃는 지금 이게 한국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건데 당연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죠? 뭐 네. 여기 어르신들이랑 맞담배 피는 것도 뭐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아무튼 어디서나 맥주를 마시기 좋은 베를린이라는 이야기가 돼버렸네요. 김현수 씨 오늘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많다더니 아니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기 어렵고 중간중간에 제가 딱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너무 순조로워서 아 그래요? 네, 얘기할 그렇군요. 게 없네요. 네. 그러면 베를린 와서 좀 하신 특별한 경험 같은 거 혹시 뭐 특별한 거 아니면 뭐 황당한 거 이 형이 뭐 황당한 게 좀 재밌지 않을까요? 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잔잔한 거 말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비극 이거는 좀 위태위태했다. 심장을 울렸다. 베를린 뜨고 싶었다 이것 때문에. 이건 좀 그렇다. 왠지 그런 거 없을 있어야 재밌는데 지금 빨리 없어요? 만들어야 되나요? 없으면 뭐 없으면 없다고 하시는 거죠. 맞아, 그것도 팔자야. 근데 저는 안 생긴 사람은 안 생겼지. 좋은 일 있을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기고 안 좋아도 그냥 좋게 넘어가. 다른 게 좋으니까. 하긴 그쵸. 같은 일이 일어나도 누구는 풀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그 차이인 거고. 어휴 어떡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사는데 그럴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저는 놀러 왔다가 이제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1년은 정말 신나게 놀려고 왔다가 네. 그냥 경험 삼아 입시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해서 경험을 삼아서 입시를 했다고요? 우선은 제가 무슨 질문이시죠? 설명해 주시죠. 경험을 삼아서 왜 그러니까 독일 미술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내 그림은 늘 한국에서만 그려왔고 이야기 들었는데 내 그림을 독일에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해줄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는 학교 입시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볍게 아주 했죠. 저도 사실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여행 왔다가 아 그렇군요. 나를 받아주는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면서 내가 가야 하나 하기도 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뭐 왜 근데 드레스덴 지원을 하셨어요? 베를린에서 너무 좋았는데 그냥 드레스덴만 한 건 아니었고 우데카도 했었는데 우데카는 아... 점점점 그랬군요. 드레스덴은 도시가 너무 예뻐서 예뻤죠. 도시 예쁘죠. 도시도 예뻤고 베를린이랑 가깝고 베를린도 가깝고 역사도 있고 거기 심리치료 미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렇군요. 그 보통 이제 뭐 베를린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다가 뭐 해외로 공부하러 혹은 그냥 어떤 자신의 그냥 삶을 잠깐 삶에서 쉬어가는 시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이제 많은 변화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던 친구들과 가족들하고 물리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뭐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윤경 씨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오셔서요? 네, 그런 부분에서요.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가까이에 있기도 했고 너무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보니까. 네, 항상 친구들이 곁에 있고 가족이 있고 이제는 신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 언제나 볼 수 있었다는 게 오히려 그 감사함을 몰랐다면 여기서는 시간도 많고 떠올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무슨 영화처럼 저도 깜짝 놀란 경험이었던 게 그냥 순간순간 영화 한 장면처럼 제 과거가 다 리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랑 이때 이맘때 이 바람, 이 비슷한 바람을 느꼈던 어디에서 있었던 일들 진짜 청승맞게 될 정도로 근데 난 그때 왜 더 즐겁지 못했지? 이 친구에게 왜 더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 왜 그때는 그 순간을 마음껏 살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 너무 정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낭만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베를린 오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막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하시면서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만날 기회가 있었나요? 뭐 외국인 친구든 뭐 한국 사람이든. 사실은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회사 생활은 거의 평일은 매일 야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이제 새벽까지도 일할 때도 많았고 근데 또 요가를 좋아해서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8시부터 요가를 항상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는데 주말에 또 못 쉬어요, 성격상. 주말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장터도 열고 지리산에 귀촌하신 분들 찾아서 놀러도 가고 하루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진짜 활동도 에너자이저이시네요. 정말 저도 어떻게 그랬는지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는 어쨌든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린에 온 것도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혼자 나를 환경에 혼자 놓아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초반에는 사람을 되도록 안 만나야지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너무 바쁘게 다니다 보면 나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 못한 이 어렵게 만들어 온 기회인데 그래서 초반에는 저랑 조금 친하게 나 그동안 살아왔던 거 여백을 두는 쉼표를 좀 두고 싶어서 조금 혼자 있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얼마나 가던가요? 이것도 천성이 그런지라 오래 가진 않았지만 16년? 아니요 그래도 꽤 오래 버텼어요. 네, 40일? 아 아니요 몇 개월은 갔던 것 같아요. 오래요. 근데 워낙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쉬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혼자 그렇게 그냥 나랑 나 혼자와 친하게 지내는 시간 가지시니까 어땠어요? 확실히 너무 낭만적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요. 뭐 이미지 지금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좀 더 낭만적이죠. 네, 그럼요, 그럼요. 좀 약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오히려 너무 바쁘게 놀러 다니고 바쁘게 너무 열심히 놀았다. 약간 병적일 정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백이 딱 생기니까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처럼 정리가 되고 나한테 그게 어떤 거였고 얼마나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제 막 감사하고 괜히 막 뜬금없이 막 그 마음을 막 전하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제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재미난 거 하나 제안해볼게요. 이 네. 자리에서 이제 그분들께 음성 편지. 아, 맞아. 누군가에게 음성 편지.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굉장히 낭만적이시네요. 울어도 돼요? 아, 그럼요. 울어도 돼요. 보자. 그러면 두고. 구체적으로 두고. 네. 근데 저는 진짜 제 곁에 있는 모든 저랑 보냈던 모든 사람들을 많이 다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럼 회사 동료들? 저는 회사 동료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고 떠나올 때 가장 아쉬웠던 게 이 사람들을 두고 와야 된다는 게. 근데 진짜 뭔가를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는데 너무 많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건 저희 작은 언니인 것 같아요. 아, 작은 언니의 영상 편지. 네, 작은 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네. 작은 언니, 작은 언니. 네, 저희가 딸 셋에 제가 막내예요. 아, 와. 근데 저희 작은 언니가 무뚝뚝한 편인데 이제 저희 큰 언니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귀하게 자라서 혼자 방을 쓰며 모든 혜택을 누리며 도도 이거 언니가 들으면 안 돼. 도도하고 아마 편집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언니랑 6살 차이가 났어요. 큰언니 6살 차이, 작은언니랑 3살 차이인데 근데 저희 큰언니는 항상 혼자 방을 쓰고 호화로웠고 작은언니랑 저는 같이 늘 방을 같이 쓰며 있으니까. 매일 밤 라디오를 들으며 와 장난도 많이 치고 싸우고 그래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작은언니가 너무 착했어요. 그랬고 둘 다 무서움이 많아서 화장실도 늘 같이 이렇게 깨워서 갔어요. 와 이게 28살까지 제가 회사로 멀리 가게 되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늘 그렇게 살았다가 근데 제가 집이랑 회사랑 2시간 왕복 4시간 출퇴근을 했었어요. 처음에 빡시다. 이제는 요가도 하시고 요가하고 출근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는 막내딸이니까 안 내보낸다 하시다가 이제 먼저 나가라고 하시더라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그 먼 거리도 작은 언니는 이제 전화를 하다가 제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딱 눈치를 채고 와줘요.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고 작은 언니가 무뚝뚝한데 그렇게 말없이 많이 챙겨줬어요. 언니가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든요. 네. 약간 남자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청소하고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언니가 작년에 미국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 편지가 필요하네요. 아 이거 울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 이게 뭐 이렇게 라디오 뭐 정규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이런 뭔가 라디오 풍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편집할 네. 때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딱 깔아서 네, 근데 우리 언니는 이걸 들어도 엄청 웃을 거예요. 놀리고 뭐 그렇죠. 이게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언니 성함이 어떻게 최승화입니다. 최승화 씨. 네. 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나요? 네, 편집. 자 시작하시죠. 이제 언니가 시집을 가고 나서야 언니의 소중함을 많이 느껴서 혼자 밤에 많이 울기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미안했어요. 이거 언니한테 말하듯이 하면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네네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언니가 한참 굉장히 힘들어했던 나이가 딱 제 나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언니한테 이제 화도 많이 내고 언니가 오히려 더 많이 힘들었을 나이에 많이 같이 있어주질 못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나이 언니가 돼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그 딱 나이에서 나이가 넘어갈 때 오는 게 굉장히 크게 오는 타이밍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나는 언니 옆에 못 있어줬지라는 것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요. 미안해서. 언니한테 그냥 슬쩍 말했더니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고. 있을 때 잘하지. 근데 그 시간을 절대 되돌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못 보니까 그래도 언니는 언니 가정이 생기고 또 많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큰 교훈을 줬어요. 내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근데 언니한테 그거 못해줘서 미안해. 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아, 참. 진심으로 말하고 이렇게. 네. 우리 이제 최윤경 씨께서 또 이제 마음을 약간 추스리시고 또 우리 다른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그러면은 잠깐만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돌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최윤경 씨가 게스트로 오신다고 하고, 오늘 뭐 최윤경 씨가 이야기 해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조금 듣고 하면서, 그러니까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게, 뭔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 학교 다니는 분들이건 일을 하시는 분들이건 좀 바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아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 하면서 사신다는 분들이 덜어 있다고 듣기도 했고 뭐 특히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말하자면 뭐 헬조선 탈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 뭐 세계 여기저기 계신 분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윤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도 즐겁게 하셨고 또 바쁘게 일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시간을 내서 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어떤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었는지 무엇이 최윤경 씨의 삶을 그렇게 에너제틱하게 이끌어 갔는지 그런 고민 같은 거 또 뭐 영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선은 한국에서 놀았을 때의 힘은 한국에서는 즐거울 수 있었던 게 주변에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랑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즐겁게 파티도 열고 막걸리도 만들고 이벤트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처음엔 될까 싶었던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재밌게 잘 놀았고 그래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것도 다 그런 걸로 채우면서 많이 위로받고 저는 주말을 잘 보내야 평일 5일을 버텼거든요. 그래서 더 신나게 주말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게 뭔가 일을 꾸미면서 근데 제가 힘들지 않고 신나게 그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할 수 있었던 건 좋은 사람들하고 재미난 것을 만드는 것, 그 시너지의 놀라움. 근데 이게 혼자 즐겁지가 않고 생각보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더라고요. 이걸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이게 많이 많이 빠르게 넓혀져 가더라고요. 한 명씩 그걸 경험했고 또 누구랑 같이 만나서 뭔가가 또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느끼고 그래서 같이 하고 참여하고 네. 근데 저는 약간 일을 잘 벌리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잘 따라와 주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도 이제는 생각만 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조금만 던졌을 뿐인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가능성에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태원에서 뭐 이벤트 하시고 또 아까 지리산? 아, 네. 이건 다 친구들 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리산? 아까 귀촌하신 분들 찾으러 가셨던 분들. 아, 네, 제가 아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이버에서 일을 할 때 만난 기획자분이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네. 그분은 그 프로젝트가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시는 거였고 이제 귀촌, 귀농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쪽 세상을 알게 됐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20대, 30대 네. 분들이 그들이 이제 자기 전공을 다 살려서 지리산에 꽤 많이 정착을 하고 계세요. 지리산에 전공을 네. 살려서 지리산에 정착을 그러니까 했다는 게. 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느꼈던 게 60년, 50년 농사 지은 분들이랑은 농사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이미 그렇죠. 알기 때문에 잘하시는 그 분들의 좋은 생산품을 뭐 마케팅 전공자들은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뭐 산지직송인데 솔직히 우리는 더 돈을 드려도 좋은 걸 먹고 싶지만 아는 루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재미난 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지리산 둘레길에 주기적으로 장터를 연다거나 젊은 감성으로 네. 그리고 거기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한옥으로 지은. 네. 근데 거기는 재능 기부를 하면 무료로 묵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래 한 곡 하고 하루. 뭐 포토샵 가르쳐드리고 하루.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요리해도 하고 하루. 그걸 다 젊은 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왔어요. 예를 들어 또 인상 깊었던 분은 된장 총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서울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광고. 기획하시고 이사님까지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너무 이제 이런 그런 삶 회사에 이런 거에 많이 지치셔서 이제는 지리산에 가셔서 제2의 직업으로 된장을 된장 총각이라고 불리세요. 그래서 그분은 집에 또 초대되는 저희가 먼저 제 친구가 이제 먼저 연락을 해서 찾아갔죠. 그래서 그런 분들 직접 만나 뵙고 저는 사실 그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회사 밖에 삶이 다양할 거라고는 잘 몰랐어요. 근데 사는 모습은 정말 다양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충분히 돈도 벌고 즐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꿈꾸는 대로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경험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를 준비하셔서 이제 합격을 하셨고 당분간은 그럼 학교를 다니시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데서 어떤 만족을 느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뭐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나요? 뭐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학교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뭐 친구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근데 사실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 주어진 뭐 그런 과제들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또 뭔가 이제 물론 이제 일이랑 좋아하는 뭐 그림을 위해서 들어간 거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어떤 틀 안에서 또 뭔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진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학교를 가는 것이 어떤 의미고, 의미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며 사실 저는 그림을 사실 베를린을 이렇게 온다는 게 주변에서 굉장히 놀랐고 신기해 했었어요. 되게 빠르게 정리하고 왔거든요. 결정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단순했어요. 이제 회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로 돈을 많이 벌고 제법 정말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항상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네이버라는 회사가 꿈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큰 회사에 가서, 왜냐하면 디자인 쪽은 아무리 좋은 회사를 가도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 뭐 삼성 다녀 막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 우리 딸 네이버 다녀요 할 때 그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저도. 네네. 그랬었는데. 어머,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것인지. 그랬다가 어느 순간 저 다니고 있는 네이버를 다니고 있는 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가족들은 평생 좋겠다, 다녀라. 평생 다녀라. 여길 떠나면 안 된다. 거기다 뭐 더 뭐 만들어라. 그렇죠. 여기서 다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같이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정말 그림이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도 꿈을 이루고 편하게 살다 보니까 잊었었어요. 내가 그 다음 단계의 꿈을 꿔야 된다는 걸. 그건 진짜 지금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무언가 두근거림이 찾아와 준 게 너무 반갑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모하게 다 정리하고 이걸 따라온 거였거든요. 그러고 지금도 역시 너무 감사한 게 그건 알아요. 이 느낌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란 걸. 막상 또 그리다 보면 또 이게 또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힘들 때도 있을 건데, 우선은 그 느낌이 아직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옛날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처음 그리는 사람들. 남 의식 안 하고 뭔가 멋지게 그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여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누구한테 배울 게 아니라 그린다는 거는 누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평생 그릴 거긴 하지만 답을 빨리 찾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많이 틀에 박혀 있지만 독일은 경험해 보지 않아서 딱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느낀 독일의 미술은 굉장히 자유롭고 자기가 만들어 간다고 하는 환경이 부러웠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싶었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한국 보다는 먼저 이쪽을 오랜 세월 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방법을 조금 힌트를 얻고 싶었어요. 나는 평생 그릴 거지만 혼자 가는 길은 너무 지루하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내 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사람. 저는 사실 회사에서 사람들을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많이 영향받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더 잘해야지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노력했던 게 있었거든요. 버티신 거죠. 즐겁게 버텨서. 즐겁게 버티신 거. 네. 이렇게 멋진 사람들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도 그러려면 더 멋져지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더 넓은 곳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막연한 환상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렇죠. 어쨌든 겪어봐야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 아니까 그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겁나지가 않아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사실 저 여기 왔을 때 사람들은 되게 거창하게 알고 있지만 되게 단순한 그런 진짜 그림 그리고 싶어서 왔고 언제라도 아니면 어디라도 다른 곳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많이 자유로워진 게 되게 감사해요. 이 시간이. 저는 지금 쭉 최은경 씨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머리에 탁 박힌 말이 있는데, 다음 단계의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특히 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거의 평생 지냈고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 항상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뭐 장래희망, 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지나가면서 그냥 어떤 잠깐 이뤄야 하는 목표들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입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돈 버는 게 될 수도 있고 취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 목표를 이룸과 동시에 오는 어떤 틀 같은 것에 박히면서 다른 뭐 꿈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고 사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뭐 외로움도 막 생기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살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 그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다음 단계 꿈을 찾아서 또 다시 도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삶의 단계 단계를 만들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정말 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최윤경 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많이 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못하게 되잖아요.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월급을 받으면 많이 힘들어지죠. 네, 저도 네. 한국에 이제 취직한 친구들이 입버릇처럼 외국에 가고 싶다고 사표를 하는데, 늘 품에 안고 네, 근데 성장을 보면은 그게 안 된다고 정말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심지어 이제 그래도 태윤경 씨는 행복하게 그래도 그러니까 몸은 힘들 수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행복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해준 사람들과 일을 하셨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 훨씬 많지 않나요? 저는 네. 정말 행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네, 다음 단계의 꿈이라는 게 계속 오늘 좀 하루 종일 많이 생각이 날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는 우리는 앞으로 식상하지만 100세 인생이잖아요. 99. 나 그때 그게 와닿지가 않아. 저도 사실 와닿지 않지만 되게 표정이 않지만. 자신 없어졌어. 김예수 씨가 지금. 자신이 없어. 근데 저는 사실 무서운 게 돈을 많이 벌고 다 떠나서 내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계속 있지 않았을 때 삶이 너무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돈이 많겠죠. 아니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죠. 다른 부분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지금 없는. 네, 그때 그냥 예전을 추억하면서 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낼 게 너무 걱정이고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저도 되게 무모한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중에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추억할 일들이잖아요. 그런 게 많으면 제 노후는 좀 즐거울 것 같아요. 하루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뭔가 일을 많이 벌렸던 것들을 맞아요. 떠올리면서 또 그걸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쵸. 오래 살 수 있는 남편 어디 있나요? 듣고 있나요? 지금 오늘 지금 이걸로 이제 공개 구인을 중요하죠. 중요하죠. 동반자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 행복하게 알았어. 잘 만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교 지원할 때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지원하는 거? 지원하는 거요? 네. 맞아요. 실기시험 치러 갔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베를린에서 딴 도시를 생각보다 안 갔어요. 근데 입시 때문에 드레스덴이랑 브레멘이라는 도시를 가게 됐고 입시 여행도 나름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난 약간 뭔가를 하러 오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시험 보러 가는 길 그런데 이런 낭만이 거 오랜만에 있어요. 느껴보는 거잖아요. 네, 전 사실 드레스덴 편지가 왔을 때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랬고 이제 트렁크 한가득 물감 들고 이제 여행 가는데 트렁크에 물감 가득 담아가진 않잖아요. 캐리어에 이제 물감, 재료, 네. 미술 재료. 스스로 굉장히 낭만적이더라고요. 아, 그 재료를 왜? 아, 실기시험. 네.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우선은 다 넣어봤거든요. 1차 이제 포트폴리오 집어넣고 네.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합격자들은 실기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실기시험과 면접 보고 합격자를 발표를. 근데 진짜 그거 로맨틱하네요. 맞아. 그 네. 물감을 트렁크에 가득 가지고 간다는 게. 맞아요. 저도 트렁크에 물감 채우고 온 건 처음이었어요. 옛날 약간 그런 것 같겠다. 그 예전에 약간 19세기나 이럴 때 화가들이 막 이탈리아 같은 데로 여행 가잖아요. 거기다가 여긴 유럽이야. 그런 느낌이네요. 저도 약간 그게 기억이 나요. 와, 되게 로맨틱하다. 근데 마침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이쁘죠. 성이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다리를 건너는데 캐리어를 끌고 스스로 너무 석양이 지는데 이건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게 계속 생활이 되는 거죠. 재료 그쵸? 맨날 들고 이제 학교 등교하고 수업 듣고. 저는 입시 보는 날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공간에 언제 들어가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입시를 보더라고요. 네.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스케줄 힘들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실기장 밖으로 나가서 스케치를 막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되게 눈에 띄는 나무? 이렇게 사자 발톱? 이런 거를 막 그리는데. 사자 발톱이요? 거기, 눈에 띄는 나? 할 때 남자. 석상 같은 게 약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상지 석상. 상지 복상. 드레스의 상지. 해치처럼.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감을 얻으려고 우선 드로잉을 막 하면서 그 공간에 내가 있는데 아, 이 나무랑 이 얘네들을 또 언제 와서 볼 수 있을까 했었어요. 이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느낌이 그런 여행이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가 한국의 입시랑은 다르게 낭만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긴장을 또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그런 거 그 여유가 있어야 그런 것들도 보이고 맞아. 그게 낭만 으로 기억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전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네. 오히려 마음을 오히려. 그냥 비우시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이 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하루일 수도 있을 테니 마지막일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시간 그런 게 그때 그날 그린 그림에 묻어나서 뭔가가 이렇게 전해졌을 수도. 저는 제가 베를린에서 와서 그렸던 그림 중에 그 그림이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 기분 좋아요. 와. 역시 사람은 마음가짐이 그러게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에 안 차했지 내 그림을 이렇게 좋아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욕심 없이 그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제 또 단기적인 꿈으로서 그림을 배우고 이제 막 하시게 되면 전시나 이런 것도 막 욕심이 나시겠네요. 전시는 제가 만들어도 되니까. 아까 욕심 전시도 하고 뭐. 그쵸, 하고 싶죠. 내가 느낀 것들 다 같이 공유하고. 그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누군가 발걸음 멈추고 어떤 그림 앞에 있는데 그게 내 그림이란 거라고는 아직은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누군가의 그림을 봤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 그림 앞에 있다는 건 아직 그럼 전시를 한 번도 해보진 않으신 거죠? 뭐 어떤 그냥 식으로든? 일러스트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일러스트 전시는 했었죠. 근데 그때는 너무 겁먹들었고 그때는 정말 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냥 아이처럼 그냥 되게 순수하게 그림을 그니까 아이처럼 그래서 이제 진짜 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이제 전시를 하면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참 기대되겠다. 그죠? 엄청 떨립니다. 신나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너무 그냥 잘 하실 것 같아요. 잘할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걱정되면 그게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막 뭐 막 무슨 엄청난 무슨 성공을 거두고 그런 게 잘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네, 자기가 행복하게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내가 행복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죠. 그냥 밥 안 굶고 하고 싶은 거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네. 물감 걱정 안 하고. 은호인 씨 그 명언 있잖아요. 은호인 씨. 그 좋은 친구들. 만치.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과 좋은 친구들. 아, 그래? 네. 아 그거 무릉도원이네요. 이렇게 살면 괜찮지. 그게 있으면 그렇죠. 뭐 이렇게 저도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곰곰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산책 안 하시잖아요. 가끔 해요. 집안에서. 아 집안에서. 여기서 뭐 주방 갈 때. 상당히 집이 커서 네, 가능합니다. 긴 산책은 이제 여기 마트 갈 때. 마트 갈 때. 그 정도인데 아 그 두 개가 없고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없고 나서 다른 게 뭐가 있던 간에 내가 행복할 것인가. 음식이랑 친구 빼고요? 네. 그게 없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않을까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있으면 다른 게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그렇네 하고 그랬죠. 좀 중요한 좋은 게. 좋은 거를 아무리 좋은 것도 혼자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나눠야 더 재미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혼자 할 때 만족하고 내 스스로 네. 만족하고 하면서 그 만족을 같이 나누고 뭔가 숙연해졌네요. 네. MC님? 저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아, 네, 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좋은 자리네요, 오늘. 네, 오늘 자기반성을 많이 하게 해주시네요. 네. 아니, 왜죠? 뭐, 약간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네. 그런 거 없었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갈증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워낙 본인 스스로가 잘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알아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잘 계획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차근차근 그 주변에서 너는 뭐 어떻게 하든 걱정 없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했잖아. 근데 우리도 지금 했는데 약간 그 거기에서 나오는 또 갈증 같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것도 알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나 스스로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갈증을 느껴서 궁금하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에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를 나왔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할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신지. 저는 한국에서 운이 좋았어요. 비슷한 친구들. 네. 조금은 한국에서는 평범치 않은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일은 잘 하면서 잘 노는 친구들이랑 신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어떤 갈증을 느꼈냐면 아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랑 더 멋진 일을 하려면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게 너무 큰 갈증이었어요. 나 너무 멋있는 사람 되고 싶어. 그게 잘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이들이랑 계속 같이 가려면 나도 생산자가 돼야 되고 나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한국 밖에서 찾게 됐어요.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제가 너무 한국에 있어서 좋은 걸 몰랐던 것 같아요. 한국도 이미 충분한데 다른 부분에서 막연한 동경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데서 나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리감을 둬야 됐어요. 전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한테 집중할 시간을 갖고 조금 나를 좀 재정비하고 나 조금 튼튼해져서 오고 싶은데 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랑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과 체력은 어느 정도 딱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써야 하는데 저를 좀 그런 환경에 던져놔야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나 좀 더 멋져져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도 좀 있었고 그런 갈증이 한국에선 있었고요. 네. 여기서는 한국에 두고 온 그 친구들에 대한 갈증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가질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계신 김예술 씨를 통해서 이곳에도 굉장한 친구들이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굉장하다.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어마무시하다. 어마어마하다. 김예술 씨가 그런 역할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다시 살맛이 난다. 아이고. 여기서도 신나게 한판 놀 수 있겠구나. 아이고. 그렇죠. 한 판 놀 수 있겠다. 한 판만 놀겠습니까? 두 판, 세 판 하다가 신명나게 놀 수 있겠다. 아, 네. 세월아 세월아 이렇게 놀면서 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야 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잘 놀다 보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데리고 더 큰 판으로 놀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한국 분들이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하다. 가진 게 많은 걸 몰라요. 본인이 좋은 걸 몰라요. 저는 여기 와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보니까 알았어요. 내가 꽤 잘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한국은 늘 낮추거나 겸손하지 자기 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거나 스스로도 되게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내가 뭘 그렇죠. 잘할 수 있고 남이 얘기해줘야 그것도 많이 많이 얘기해줘야 믿을랑 말랑 하잖아요. 그런가? 내가 이거 잘하는가?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고 진짜 잘해? 타인에게 주변 친구들 얘기는 잘 안 듣는데 직장 상사 말이나 뭐 이렇게 내가 배우고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진짜 정작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거는 잘 못 듣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저보다 더 멋있는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선뜻 나올 수 있는 용기랑 자신감이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까워서 저는 그래서 제가 좀 더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꼭 말로 현혹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나도 이거 하는데 넌 오면 더 끝내줄 거야 라는 거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더 넓게 살 수 있고 더 꿈꿔도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 더 각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큰일 날 줄 알기도 했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너 거기 가서 잘 안 되거나 하면 뭐 사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살아있으면 어디서든 잘 살게 되니까 좀 용기 내도 되니까 그렇죠. 그거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잘 할 자신은 없어요. 그냥 즐거울 자신은 있어요. 즐거운 게 잘 하는 그렇지. 거인 것 같습니다. 즐겁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럼요. 얼마나 그렇죠. 얘기가 되게 깊어졌네요. 지금 약간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막상 얘기하다 보면. 근데 생각보다 조금은 즉흥적으로 막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살아요. 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스스로한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한국에서 굉장히 성실한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그때보단 게으름을 피우면. 왠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왠지 어느 어디선가 찔려. 혼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찔려. 뭔가 뒤숭숭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난 이미 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나 상사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다 큰 어른이? 하지만 그런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스스로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큰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다 사람 사는 데인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만 벌어지겠죠. 안 해봐서 겁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맞아. MC님이 말씀이 너무 네. 저는 아니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반성을 많이 하게 해주시네요. 저희도 이 방송 하면서 좋은 게 이런 다양한 경험들 듣고 그럼요. 저희도 돌아볼 맞아요. 수 있는 기회 맞아. 가지고 또 좋은 멘트 있으면 다음번에 써먹고 그런 거 네, 그래서 네 좋은 말씀 많이 지금 듣고 있는데 뭐 당연한 답이 정해진 질문이지만 최민경 씨께서 이제 베를린에 오게 된 건 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듣고 싶어요. 사실 늘 꿈꿔왔는데 오기까지는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늘 꿈꿨다면 그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떠나기 전부터도 알았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 결국은 내가 변해야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경험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안 해보고 미련으로 남기는 것만은 하지 말자 해서 왔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남아있었다면 우아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통장 잔고는 계속 꾸준히 신나게 늘었을 테지만 우아하지.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통장 잔고가 쑥쑥 아주 그냥 쓰는 거는 그 통장 잔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지만 담백해졌죠. 통장 잔고가 어우 심플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막 돈은 사실 평생 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봤을 때 이 정도의 선물은 한 번쯤 모두가 기간은 사실 다 다를 테지만 한 번쯤 이렇게 쉬어가는 여백은 꼭 선물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꼭 크게 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꼭 해외로 나오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막연한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한 번쯤 나와보고 생각보다 별거 없네 하고 그냥 빨리 돌아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숙제인 것 같아. 숙제를 계속 풀어야. 맞아.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이. 근데 생각보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만 내딛어도 뭔가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여기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한 명도 모르고 왔지만 이렇게 사람을 알게 되고 여기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른 스토리일 거잖아요. 그쵸. 자기만의 이야기일 테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한 걸음만 내딛는 것만 스스로한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은경 씨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뭐 유학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든 이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든 아무튼 간에 뭔가 삶에 있어서 좀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또 다른 뭔가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오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했을 맞아요. 때 그렇죠 오게 되면 저는 그 오기 전에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막상 오니까 뭔가를 이루고 가야 되나 이상한 맞아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결과물을 만들고 가야 그냥 되나 그냥 가도 되나 이제는 어쨌든 한국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죠, 하죠. 저도 그게 어떤 건지 조금 감도 오고 하지만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져도 되고 되죠. 여기서 꼭 뭔가를 안 얻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거창한 거를 바라고 오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꿈꾸게 되고 하지만 별게 없을 수도 있고 아닐 때는 그냥 쉽게 훌훌 털고 쉽게 그냥 쿨하게 그냥 그래도 된다는 것도 말하고 싶어요. 본인한테 집중을 하면 남들 시선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는 남들 시선 의식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생각들이나 상황들에 사로잡혀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막상 나와서 네. 이제 돌아가는 게 그런 거에서 마음이 걸리고 그쵸, 친구들 그쵸. 만나서 내가 뭐 한마디 더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 가서 뭐 했냐? 그런 것만 네.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그리고 뭐 이것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기 나와서 이제 먼 얘기는 의고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사실 베를린에서도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좀 베를린에서 뭐랄까?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데 보시겠다 뭐 물론 경험 삼아 이제 일을 이곳저곳 둘러보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좋은데 약간 과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 베를린이랑 독일만 해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뭐 사람들마다 미션은 다르겠지만 네. 각자 뭐 독일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끝까지 좀 몰아붙이는 그런 거라던가 뭐 그러니까 그 일단 자기한테 집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여길 왜 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그렇죠.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준 것도 저도 여기서도 그랬고 지금 뭐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우리 세대들한테 근데 우리가 꼭 실수하는 게 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교육받은 게 꼭 성과를 낼 필요는 없는데 뭔가 꼭 얻어갈 뭔가 이렇게 상처럼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경험이 나만 알아도 좋은 것들은 있으니까 남의 시선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억지로 여기서도 또 즐겁지 않은 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올 때 뭐 저는 그렇게까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80년대 그분이 50년대 생이시니까 아마 80년대 유학 독일 유학을 하셨겠죠. 독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온 학교에 강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존경하고 뭐 성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분이고 아이들에게 정말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간다고 했을 때 그분도 그랬고 또 다른 독일에서 박사 하신 교수님도 그랬고 저한테 이상하게 두 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 나이 때에는 유럽으로 유학 와서 학위를 못 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갑자기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래서 아는 분들 중에는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대요. 은근히 그런 압박. 근데 그때는 뭐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힘들게 왔으니까 네 정말 근데 그분들이 그랬거든요.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와버리고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 같은 건 없는 거다 라고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셔서 조금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타이틀 같은 거가 중요하지는 않죠. 네, 중요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네. 성적표. 너는 내가 이렇게 좋은 학원 보내고 하니까 좋은 성적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됐죠, 지금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여기 와서 그거 알아서 행복해요. 그렇게 살았던 저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몸에 배인 습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내가 행복한 거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됐고 아무래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변할 아무래도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가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알고 가는 건 중요하죠. 제가 이게 선택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개인의 행복,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정말 행복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곳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곳이구나. 멋있죠. 네, 그래요. 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뭐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아니면 뭐 김예수 씨나 오노인 씨가 오늘의 오늘 감상 돌발 질문을 안 하셨네요. 돌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착하셔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착하신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방송이 19세인데 이게 이제 착한 척을 하면 EBS 그런 아 19세였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19세 그러니까 이게 착한 척이었다면 제가 그 착한 척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 너가 착하는 거 아니니라고 이제 질문을 할 텐데. 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마음 깊이 나온 얘기들이어서 네, 제가 뭐 중간에 뭐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참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속도 후련하고 네, 이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독일에서 예술학이라는 곳을 이제 전부터 봐오셨을 거고 이건 뭐 항상 뭐 앞으로도 질문을 하겠지만 뭐 바라는 점이 있다던가 뭐 그동안 봐오셨을 때 뭐 아쉬웠던 점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듣고서 잘 또 고민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그냥 사용자 입장, 사용자라고 해야 되나? 구독자 입장? 구독자 입장. 에서 글을 봤을 때 되게 살아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해서 너무 반갑고, 하지만 그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렇지만 그걸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스스로한테 많이 자극도 되고. 괜찮네요. 사실 이게 본인이 즐겁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한국에서도 아닌 이 먼 타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 멋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다양하고 또 되게 기대돼요. 다음이 기대돼요. 그리고 계속 그 이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고, 바라는 점은 아무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연륜도 쌓이고 매뉴얼도 생기고 아무래도 더 체계적이 되잖아요, 모든 게.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오지만 그냥 처음 초심처럼 누가 뭐라든 하고 싶은 거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너무 이렇게 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좀 주먹 같은 주먹 한 방? 갑자기 19세로 가나요? 주먹 같은. 자, 이제부터 끊고 19세로 가나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렇죠. 막 하다 보면은 뭐 즐거운 건 당연한 건데, 뭐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건 사실인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그쵸, 즐거운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즐거워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해서 이제 계속 지속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한 네. 게 전 사실 베를린 와서, 아까 많이 말했지만 한국에서 신나게 놀았지만 베를린에 와서 언어가 안 통한다는 점에서 많이 위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다가도 이게 가능하겠어라고 스스로가 그러고 있다는 것에 되게 많이 놀랐고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는 독일에서 예술학위 하는 친구들이 마음 먹은 걸 너무 한국 못지않게 그냥 너무 그게 장애가 전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희망을 얻었어요. 나도 이제 꿈꾸는 거 그냥 해보고 망해도 되니까 해볼까? 이런 희망? 네, 그렇죠. 게다가 이들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목표가 뚜렷하면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즐거워. 네, 저희가 이렇게 목표도 뚜렷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재미있게 하다 보니, 뭐 재미라는 게 재미있게 하는 거니까 뭐 하다 보면 재미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열려 있는 상태니까 부러질 일이 없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새삼 또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이래저래 서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생각할 시간 많이 갖게 된 것 같네요. 좋은 계기, 좋은 이야기. 다음번에는 그 너무 착하신 분 오시면은 저 부르지 마세요. 아, 저 원래 굉장히 흥 있는 사람인데. 약간 좀 약간 EBS야 우리 오늘. 맞아, 오늘 좀 EBS 같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좀 네. 어색했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뭐, 그리고 내가 감지하지 못한 그런 척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에 좀 주제가 재밌는 주제가 나왔을 때 네. 그러도록 다른 합시다. 길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디아캐스트는 다음 회에 또 다시 다른 분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